사람 보고 싶다고 불러봤자 오늘 없나 무대 다 벅찼네. 헛된 기대 걸어봤자 이제 수영 걱정 나 옆에 있는 그 사람이 뭔지 혹시 널 울리진 않는지 그대가 우위기 내는지 벌써 싹 다 잊었는지 걱정돼 다가가기 좋지